조선소련단 창립 이룬돌 경축행사 대표들의 생일 축하 모임이 6일 평양의 사이오 여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관계부문 일꾼들과 생일을 맞는 소련단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